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 경축 중앙사진 전람회,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 개막되었습니다. 전람회 장인은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주체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이 모셔져 있습니다. 주체혁명위협 인류차주위협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사진문헌들도 모셔져 있습니다. 일찍부터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와 선군혁명영도의 길에 함께 계시며 주체혁명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시는 경려하는 최고의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위인적 풍물을 전하는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밖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개막식이 9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